동화 한국어 버전 두 여행자.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재단사와 구두상인은 더 운이 좋은 곳을 찾아 떠나기로 했어요. 보이는 것처럼 두 사람은 모든 게 서로 달랐어요. 그 끔찍한 소리 좀 내지 마. 짐승이 나타나지 않으니 망정이지. 여유 좀 가져봐. 힘을 내고 노래하면 여정이 더 짧아진단 말이야. 노래가 어떻게 여정을 짧게 만든단 거야? 더 짜증나게 할 뿐이라고.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여기, 물 좀 마셔.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시원하지도 않잖아. 짜증나네. 하루를 더 걸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운을 시험해볼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적극적이고 친절한 재단사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항상 짜증내기만 하는 구두장이에게는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이걸로 셔츠 좀 만들어주게. 안녕하세요. 우와, 색깔이 정말 좋네요. 이 색깔로 만든 셔츠가 잘 어울리시겠네요. 정말 감각이 좋으세요. 고맙네. 내일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손님. 내일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분명히 훨씬 더 멋지게 보이실 겁니다. 새로운 신발이 필요한데 내일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나? 그렇게 못생기고 예쁘지도 않은 발을 가지고? 내일까지 만들려면 오늘 밤을 새워야 하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틀 안에 드레스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레이스 중 가장 아름다운 레이스네요, 손님. 어머,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선물로 드리죠. 재단사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구두장이에게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재단사의 모습을 본 구두장이는 재단사를 질투했어요. 두 사람이 마을을 떠날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봐 친구, 이제 떠날 시간이 됐어. 그래, 자네는 이곳에서 운이 정말 좋았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불행이 따라다니는 것만 같아. 행운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 다음 마을에서는 자네에게 행운이 있을 수도 있어. 길을 떠나야 하니 음식을 사러 갈 건데 같이 가자고. 내 말 잘 들어. 우리는 7일 동안 먹을 빵을 가져가야 해. 무슨 소리? 다음 도시는 고작 이틀 거리에 있네. 지름길도 있다고 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지름길을 찾지 못하면 다음 도시까지 7일이나 걸리는 길로 가야 하잖아. 글쎄, 일단 내 운을 믿어보겠네. 자네는 7일치 빵을 가져가게. 나는 이틀치 빵을 가져갈 테니 말이야. 재단사는 구두장이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고 두 사람은 다음 마을로 향했어요. 계속 걷던 두 사람은 지름길을 지나치는 바람에 멀리 돌아가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겨우 이틀치 빵만 가져온 재단사는 빵을 다 먹고 말았어요. 방금 먹은 게 마지막 빵이었어. 내가 분명히 길을 지나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자네가 듣질 않았잖아. 숲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가지, 우린 계속 걸어가야 해. 두 사람은 이틀을 더 걸었어요. 구두장이는 이틀 동안 끼니를 거르지 않았지만 재단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재단사는 배가 고파서 점점 지쳤어요. 사흘째 되는 날 더는 견디지 못한 재단사가 구두장이에게 말했어요. 친구, 부탁하네. 빵을 좀 나눠줄 수 없을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 이틀 동안 한 조각도 못 먹었네. 아직 자네는 빵이 많이 있잖아. 빵을 나눠주고 나도 같이 굶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빵을 많이 샀어야지. 친구,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 내 자금을 자네에게 나눠줄 테니 나에게 빵 몇 조각만 나눠주면 안 될까? 그래? 여태까지 나보다 더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야? 고작 운이 좀 따랐다고? 그럼 전 재산을 다 준다면 내 빵을 조금 나눠주겠네. 뭐라고? 그 빵은 내가 산 거잖아. 그럼 이 숲속에서 한번 먹을 거 찾아보라고. 알았어. 거래하기로 했으니까 내 빵을 나눠주지. 너무 적잖아. 무슨 소리? 그거면 충분하지. 알았어. 구두장이가 재단사에게 준 빵은 새가 먹어도 충분하지 않은 양이었어요. 그렇게 재단사는 또 굶게 되었고 점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지쳐버렸죠. 그날 오후 어지러움을 느낀 재단사는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기적인 구두장이는 제갈길을 가버리고 말았죠. 몇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린 재단사는 새 두 마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쁜 구두장이가 당신에게 한 짓을 봤어요. 하지만 친절한 사람에게는 항상 도움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이 사과를 먹으면 피로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시면 대도시로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틀만 걸어가면 돼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단사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바로 힘이 솟는 걸 느꼈고 그렇게 다시 도시를 향해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또 배고파졌어요. 사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은 더 많이 먹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재단사는 사과를 먹은 덕분에 연못에 있는 오리들을 볼 수 있었고 오리를 잡으려고 하자 오리야, 지금 배가 많이 고파서 정말 미안하지만 널 잡아먹어야 할 것만 같아. 제발,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는 새끼들이 있어요. 저를 잡아먹으시면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몇 시간뿐이겠죠. 하지만 제 새끼들은 영원히 엄마를 잃게 돼요. 이런, 계속 배고프겠지만 내가 그런 비극을 만들 순 없어. 그래, 오리야, 널 놓아줄게. 정말 고마워요.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을 도와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것 정말 좋네. 고마워. 그렇게 재단사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다가 꿀벌집을 보았어요. 저기서 꿀 좀 얻어야겠다. 배고픔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제발 저희 집을 지켜주세요.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배가 많이 고파서 꼭 먹어야만 하는데. 저의 꿀을 먹으면 당장은 괜찮겠지만 몇 시간뿐이겠죠. 하지만 저희는 몇 주 동안 다시 집을 지어야 해요. 알았어. 집을 부수지 않을게. 정말 고맙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을 도와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것 정말 좋네. 고마워. 그렇게 재단사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다가 대도시에 도착했어요. 재단사는 어떤 상인의 아내를 위해 자수를 수놓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 후에 끼니를 해결하고 나서 도시에 가게를 열었어요. 재단사의 쾌활하고 온화한 성격 덕분에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곧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단사가 되었어요. 결국 재단사는 왕실의 재단사로 임명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순탄한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법. 재단사가 왕실 재단사로 임명되는 그날, 구두장이 역시 왕실 구두장이가 되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구두장이는 또 질투했죠. 세상에, 정말로 아주 멋진 예복이군, 재단사. 자, 어서 재단사의 훌륭한 장인 정신에 어울리는 새 신발을 만들어주게나. 알겠습니다, 폐하. 명심하게, 예복처럼 아주 멋져야 하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구두장이는 전보다 더 재단사를 질투했어요. 왕이 재단사를 더 총애했거든요. 구두장이는 재단사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어요. 폐하, 재단사의 바느질 솜씨는 아주 뛰어나지만 그를 총애하시는 게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재단사가 요즘 상당히 무례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폐하와 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 뭐라고 했지? 할아버님께서 숲에서 잃어버리신 오래된 왕관 기억하시죠? 그럼 당연하지. 정말 특별한 왕관이었네. 그걸 찾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네. 제가 얼마 전에 재단사가 24시간 안에 왕관을 가져오셨다고 말한 걸 엿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폐하. 그게 정말인가? 감히 왕실의 보물에 대해 얘기했다고. 당장 재단사를 데려오너라. 알겠습니다, 폐하. 자네가 왕실의 오래된 왕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 폐하, 저는 그런 말을... 자네는 좋은 재단사이니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네. 그러니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네. 24시간 안에 왕실의 왕관을 가져오게.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영원히 발을 들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24시간을 주도록 하겠네. 재단사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왕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죠. 재단사는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어요. 재단사는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다시 숲으로 들어갔고 오리를 만났던 연못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 글쎄, 내 운이 이곳에서 끝나버려서 다른 도시로 가는 길이었던 중이었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재단사는 오리에게 전부 말해줬어요. 왕실의 왕관이라고요? 그건 수십 년 동안 이 연못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왕의 할아버지께서 물을 드시러 이곳에 들렀다가 왕관을 빠뜨리고 말았거든요. 날 위해 그걸 가져다 줄 수 있어? 물론이죠. 그렇게 오리 가족은 물속으로 들어갔고 왕실의 왕관을 가져왔어요. 오리에게 고마워한 재단사는 급히 궁으로 돌아왔어요. 왕은 정말 기뻐했어요. 질투가 더 심해진 구두장이는 재단사를 쫓아내기 위한 다른 계획을 생각했어요. 왕관을 가져오고 나서 재단사가 더 심하게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폐하. 뭐라?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가? 자기는 재단사가 아니라 조각가라고 하고 다니는데 이 궁 전체를 조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방과 모든 기둥 그리고 목까지 말이요. 거의 실무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24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폐하. 그래? 재단사에게 다양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당장 재단사를 불러오게. 알겠습니다, 폐하. 자네가 이 웅장한 궁을 똑같이 조각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 폐하, 저는 그런 말을... 그럼 이번에도 24시간을 주겠네. 그 안에 반드시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오게. 만약 못이나 유리창이 하나라도 없다면 이 도시에서 아주 영원히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야. 알겠습니다, 폐하. 이번에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재단사는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어요. 숲으로 들어간 재단사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뒤돌아선 재단사는 자신의 주위를 날고 있는 여왕벌을 발견했어요. 재단사는 여왕벌에게 모형에 관해 말했어요. 고작 그거예요? 돌아가셔서 집에 가서 쉬고 계세요. 우리 벌들이 지금 즉시 그 모형을 만들어 드릴게요. 재단사는 집으로 돌아갔고 궁에 들어간 벌들은 궁의 모든 못과 장문 그리고 기둥을 잘 살핀 후에 아침까지 궁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재단사에게 주었어요. 재단사는 왕에게 보여주었어요. 세상에, 정말 아름답군. 정말 잘했네. 자네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가? 아직도 재단사가 자랑하고 다닌다고 말할 건가? 한번 말해보게. 죄송합니다, 베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지 정말 궁금했네. 자네는 재단사를 질투해서 숲에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었나? 이건 내가 모를 것 같았나? 베아, 그걸 어떻게... 나는 이곳의 왕으로서 이곳의 모든 소식을 듣고 있네. 재단사에 대해 알아보니 숲속의 동물들이 전부 얘기해 줬네. 전부 사실이었지. 삶이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또한 다시 돌아오는 법인 것을 모르는 것인가? 자네는 아주 심술궂고 이기적인 사람이네. 나의 왕국이나 궁에는 자네가 있을 곳은 없네. 알겠나? 대하...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물론 용서했네. 그래서 이자가 자네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뒀어도 내가 가두지 않은 거지. 하지만 내 왕국에 있을 수는 없네. 한 시간 안에 떠나도록 하게. 그리고 재단사 자네, 나는 이 왕국에 자네 같은 백성이 있어서 정말 기쁘네.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겠나.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그렇게 재단사는 착한 일을 한 덕분에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고, 나쁜 일을 한 구두장이는 도시를 떠난 이후 아무도 소식을 듣지 못했답니다.